만수대연덕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6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변용성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